조선종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3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이 7월 28일 본방송 런평원의 대담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단일민족이 살고 있는 조선반도는 새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계적인 화약고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제오의 오랜 기간 분열돼서 살아온 조선민족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